기 중에 감정한 니다. 침묵이 더 크게 말할 때야기니다. 그리고 마음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상의 몸짓으로만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밖에 세상이 무너질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사랑받는 것은 계속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열여인 사랑합니다. 숨죽할 용기입니다. 사랑은 어둠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에도 미소지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의 허리케인 속에서도 깊이 사랑받는 것이 어슬거리 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측면이나 시험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존재와 연결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그땐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사라지지 않아. 그들은 설명 없이도 머물러 있어. 사랑한다는 건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든 떠날 거야.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싶어. 보는 거야. 꿈속에서도 미소 짓는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야. 사랑의 허리케인 속에서도 이미 사랑받는다는 건 날개를 갖는 거야. 뭔가를 사랑하는 거 개인이 되는 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권으로 느끼는 거. 가슴 저